김창렵 우리나라 통영 전권 대사가 16일 하계 개인 거부 나미비아 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하계 개인 거부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대사가 전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진선관계는 계속 좋게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